조선노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건설하시고 사회주의업을 백성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거대한 업적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열렬히 격찬했습니다. 기내 김일성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1964년 6월 19일은 김종일 용도자께서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조선노동당을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 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고 칭송했습니다. 조선통일지지 쿠웨이트위원회 위원장은 김종일 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발전 풍부하셨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셨다고 격찬했습니다. 메이꼬로동당 전국지도자는 김종일 동지의 선군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의 통일 단결은 백방으로 강화됐다고 했으며 재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앙골라위원회 사회교육부장은 김일성 주석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노동당은 김종일 각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물리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력하고 전투적인 당으로 위용 떨쳐왔다고 강조했습니다.